꿈이 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있는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진실을 감추면 왜 깨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. 하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가버린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해. 가버린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해.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슬픔에 참 사랑으로 울고만 있네. 아 사랑은 이젠 그만 뱉지 못한 그 사랑은 이젠 그만. 아 사랑은 이젠 그만 잊지 못한 그 사랑도 이젠 그만. 사랑은 그만 사랑은 이젠 그만 잊지 못한 그 사랑은 이젠 그만. 아 사랑은 이젠 그만 잊지 못한 그 사랑도 이젠 그만. 사랑은 그만 사랑은 이젠 그만 잊지 못한 그 사랑은 이젠 그만.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나요? 그냥 스쳐 지나갈 바람이라 갈수록 1, 2, 1, 2, 3. 떠나가지 말아요.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.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대 내 곁에 있어요. 떠나가지 말아요.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.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댈 생각나오면 그대가 보내준 새 하얀 꽃잎도 하얀 눈물에 시들어버려.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대 내 곁에 있어요.